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,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를 주체사상위원구 핀란드 전국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노작 발행식이 14일 헬싱키에서 진행됐습니다.